잘 너를 아직 사랑한다고 아디고 about you every time 너 없이 아무것도 못해 oh, oh, oh, oh, oh. 너 없는 이 24시간 oh, oh. 24시간 이란 건 내겐 허무함 이별은 나에게 배신 넌 내겐 너무 큰 배팅 내 전부를 잃은 기분 네 생각은 고칠 수 없는 지독한 버릇 어떻게 너를 잊어 전부를 바꾸겠는 나 매일 지나가는 이 길 혼자 걷는 거는 견딜 수 없어 난 이별의 준비 뱉을 리가 없잖아 가로 빨리 날 치료해줘 넌 내 유비란 의사 꿈에서 나와 all day Hey Mr. 너의 키스는 인공 호흡 너무 난 골치나 추억에 살아 네가 없는 거 절대 못 참아 하루하루 이별의 아픔만 간직한지 나는 도패를 잡아 너 없는 난 무인도에 삼아 잊으려 해도 마음속에 남아 인정할 수 없어 나 이런 상황 너의 뒷모습이 너무나 작아 너를 뒤로 아직 걷고 있는 내 가슴은 모든 걸 잃은 기분 붙잡고 싶지만 이미 날 비운 걸 알아 돌리고 싶어 단 1분 잊혀라도 무릎이라도 꿇걸 자존심만 앞서 모든 걸 망쳐 거짓말이어서 홧김에 난 널 보지 말자 계속 오해 말았죠